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세상의 하나유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배룡택 작사, 박진국 작곡인 가요 세상의 하나유라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위대한 태양을 모시어 우리 민 모두가 아름다운 행복과 보람찬 삶을 누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상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졸세의 윈드를 모시어 참다운 사회주의 제도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는 우리 민들의 크나큰 행복을 가슴 뜨겁게 노래하는 가사는 이 세상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만복을 누리며 부름없이 살며 일하는 우리 민의 생활 모습을 생동한 화폭 속에 담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사상적 내용은 소박하고 평이하면서도 뜻이 깊은 시호들과 재치 있는 비유적 수포, 잘 짜인 운율 조직 등으로 하여 시적으로 정서적으로 훌륭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 형상에 맞게 손율 역시 밝고 따뜻한 정서로 가요의 예술적 품위를 높여줍니다. 라네린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손율은 동쪽 이 부분 형식을 이루고 있으며 평행조 관계의 유동 속에서 보다 지향적이면서도 개성적인 형상을 창조합니다. 가요 세상의 하나요라는 우리 민의 가슴 속에 차 넘치는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개성적이고 특색 있는 선율로 형상한 것을 하여 인민들의 깊은 사랑 속에 놀리 불리워지는 노래로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조국 찬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솔태성 작곡인 가요 조국 찬가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어머니 조국에 대한 천만 군민의 뜨거운 사랑과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갈 혼신의 의지를 깊이 있고 숭고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깊은 시적 형상은 참신한 손율 형상에 의해 더욱 안받침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도대조인 가요의 손율 진행은 매우 평범하면서도 감정의 자연스러운 앙량을 불러일으키는 선정 및 리듬 진행으로 일관되어 있고 주도적인 정서가 뚜렷하고 반복성이 강한 것으로 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통속성과 부르면 부를수록 조국에 대한 숭엄한 감정이 실린 거대한 정서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조국 창가는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산여 투쟁하는 역사적인 시기에 창조된 주체 음악의 제보인 방식이 천만 국민이 대를이어 영원히 부를 또 한편의 애국가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주도름 맞대여 준 전등 고향 집들아 저분이여라 누구나 서춘하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